제 목소리가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결 기승 전결.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기승전결. 요즘이 문장 구성상의 기승전결 때문에 말이 많지요. 기는 누구고 승은 누구고 전은 누구다.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사적인 얘기니까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 아니다. 아무리 사석이지만 한 당의 대표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 역사의 흐름에 어떻게 문장 구성상에 이런 용어를 갖다 붙일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영화들이 모두 그 전후의 상처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오려는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죠.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지상에서 영원으로 역시 그런 맥락에서의 수상으로 볼 수 있고요. 1957년 제10회 때 대상을 수상한 오정어린 설복, 이 영화 역시 나치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깐느의 정신에서 이 수상이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정어린 설복은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인데요. 미국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퀘커 교우 가족의 얘기를 그리고 있죠. 아버지 게리 쿠퍼, 어머니 도로시 맥콰이어, 아들 안소니 퍼킨스 등이 그 전쟁의 폭력을 비판하는 그런 영화 속의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오정어린 설복, 주제가 됐습니다. 페푼의 노래입니다. 영화 우정어린 설복의 주제가 우정어린 설복, 페푼이었습니다. 이렇게 초창기 깐느의 성격은 베니스 영화제와 비교해보면 아주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베니스 영화제는 처음부터 정치나 역사와는 동떨어진 작품들을 그랑프리로 택했습니다. 그 로렌스 올리비에의 햄릿이라든지 앙리 클루조 감독의 정부 마농, 이런 영화들이 당시 베니스를 대표하는 수상작들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베니스는 정치와는 무관한 영화들을 예술로 인정했고요. 반면에 깐느는 예술과 정치 또 역사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런 깐느의 정신은 조금 변합니다. 전쟁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어가고 영화예술가들은 이제 목적의식보다는 개인적인 창작활동에 전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깐니 역시 이런 경향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1960년 깐니는 이태리 영화 달콤한 인생 라 돌체 비타를 그랑프리로, 또 같은 이태리 영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의 정사 라벤트라를 심사위원 대상 작품으로 수상합니다. 깐니로서는 일대 변혁이었죠. 당시에 신인 감독이었던 안토니오의 정사는 수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평가들 그리고 매스컴들에게 아주 심한 야유를 받았던 영화입니다. 만약에 상을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 안토니오니의 영화 인생은 그 길로 막을 내렸을지도 모를 정도였죠. 하지만 이 작품의 새로운 영화 문법에 매료된 심사위원들이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린 덕분에 안토니오니는 그의 깐니의 최고 스타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대상을 받은 달콤한 인생보다도 더 큰 평가를 받기도 했죠. 깐니의 힘을 느끼게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결과였습니다. 영화 라 돌체 비타의 테마 헨리 맨슨이 오케스트라입니다. 헨리 맨슨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영화 라 돌체 비타의 테마였습니다. 60년대 말로 접어들면서 깐니는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대골 체제를 비판하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5월 혁명이 이 영화제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죠. 사건의 발단은 프랑스의 새로운 영화운동인 누벨바그의 대표자들, 그러니까 장리 꼬다르, 프랑스와 트리포 감독 등이 중심이 돼서 이 영화제의 준비를 방해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들이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당시 파리 시네마테크의 관장이었던 앙리 랑글루아를 프랑스 영화협회가 일방적으로 해임시킨 데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진짜 이유는 깐니 영화제가 부르주아 예술을 축혀 세운다는 것이었죠. 그런 구세대의 정신을 지닌 영화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누벨바그 세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1968년 깐니 영화제는 취소됐었는데요. 그 다음에 깐니의 수상 결과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 전에 68년의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반영됐으니까요. 그랑프리에는 학교의 권위적인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학생들의 반역을 묘사한 영국 영화 If가 차지했고요. 또 신인 감독상에는 이지 라이더의 데니스 오퍼가, 주연 여우상에는 맨발의 이사도라에서 열연한 바네사 레드그레이브가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클래식 발레에 맞서서 새롭고 자유스러운 춤을 창시한 이사도라 덩컨의 얘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이 당시 수상작들 보면 대개가 기존의 체제에 맞선 그 새물결을 그리고 있는 영화라는 점. 변화를 인정하는 깐니였기에 바로 오늘날의 권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 맨발의 이사도라의 테마 듣습니다. 폴 모리 오케스트라입니다. 끝없는 자유를 추구했던 무용가 맨발의 이사도라의 테마 들었습니다. 폴모리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새로움을 향한 변화, 이것은 70년대 깐느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0년에 대상을 받은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메쉬라든지 73년의 그랑프리작 허수아비, 이런 영화들이 모두 이 변화를 나타내는 수상작들이죠. 5월 혁명, 반체제, 그리고 아메리칸 뉴시네마, 이런 말들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젊은이들을 매료시켰던 아주 상징적인 단어들인데요. 이런 단어들이 깐느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감독들이 모두 다 영광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경우 상은 받았지만 영화 예술가로서의 개인은 엄청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됐죠. 시대의 흐름 때문에 상을 주긴 했지만 그 예술성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당시 비평가들과 매스컴의 입장이었으니까요. 이런 아픈 과거를 잊고 지난해 플레이어로 다시 깐느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알트만 감독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테러의 위험 때문에 깐느를 찾지 않는 감독이나 스타가 많은데 당신은 두렵지 않느냐? 이 질문에 알트만은 아주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하기를요. 난 깐느에서 이미 한 번 총살당한 목숨이니 테러 따위는 겁나지 않는다. 자신의 과거 경험을 두고 한 말이죠. 야전병원을 무대로 해서 간호원과 군의관 그리고 환자들의 생활을 비판적으로 그린 로버트 알트만 감독의 영화죠. 메쉬. 이 영화의 메인 타이틀 됐습니다. Suicide is painless. 영화 메시의 메인 타이틀 Suicide is Painless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깐네 영화제에서 수상은 심사위원 전원 일치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어느 영화제나 마찬가지로 깐네 역시 이 전원 일치를 둘러싼 말썽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죠. 그 부작용이 가장 심했던 해가 1972년 제32회 때였습니다. 이때 그랑프리는 독일 영화 양철북과 미국의 지옥의 묵시록이 공동 수상했는데요.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작가 프랑스워즈 사강이 이 지옥의 묵시록에 대한 수상 결과를 부정하고 나섰죠. 이유는요. 심사 과정에서 결과가 조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은 이 작품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심사위원단 측에서 미국 영화계 입금을 고려해서 이 상을 주었다.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정말 마쿠 협상이 격렬하게 오고 가는 이 심사 내막을 폭로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 지옥의 묵시록 사건 때문에 미국 영화계와 사이가 좀 불편해진 깐네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새로운 영화권에 대해서 관심을 확대시킵니다. 미국 내 영화제인 아카데미에 대항해서 그 권위를 빨리 확장시키겠다는 속셈이죠. 원래 깐네가 제3세계권 영화나 동양 영화에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그동안은 서유럽 영화가 지배적이었던 게 사실인데요. 80년대 초반에는 이 새 영화권에 대한 관심의 폭이 훨씬 깊고 또 넓어집니다. 80년에는 버포시의 미국 영화 All That Jazz가 일본 그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영주자와 함께 공동 그랑프리를 수상했고요. 이어서 81년에는 폴란드 영화 철의 사나이가, 82년에는 터키 영화 요리, 그리고 83년에는 다시 일본 영화 나라야마 부시코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죠. 하지만 깐네 역시 이 엄청난 자본, 기술, 이것으로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미국 영화와는 타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죠. 80년에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이죠. All the Jazz. 이 영화는 영화감독 버포시의 자전적인 영화인데요. 아카데미에서도 9개 부문의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무용안무가 기디온, 로이 슈이더가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영화를 동시에 연출하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사망한다는 줄거리를 안고 있는데요. 환상과 실제가 아주 절묘하게 교차돼서 연출가의 그 솜씨가 아주 잘 드러난 영화죠. 맨 마지막에 로이 슈이더와 허긴가스 벤베린이 함께 부른 Bye Bye Love 였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gonna die. I think he's gonna die. I think he's gonna die. I think I'm gonna die. 열기로 가득 찬 무대의 마지막 장면, 이 열기가 여러분께도 전해졌는지 모르겠네요. Bye Bye Love, 영화 All That Jazz 중에서 로이 슈이더와 흑인 가수 벤 베린의 노래였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지금이 한낮이겠죠. 자, 깐네 영화제에 나가 있는 영화기획정보센터의 김수진 씨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김수진 씨, 거기 깐디가 열리는 프랑스의 날씨는 지금 어떤가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처럼 매우 덥고요. 네. 저녁에는 또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약간 쌀쌀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영화제 그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참 좋은 날씨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그 분위기가? 네. 지금 뭐 세계에서 가장 예. 영화적으로 아름다운 축제를 느낄 수 있는 기간인데요. 네. 곳곳에서 영화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장식품들과 네. 세계 최고의 배우들과 그리고 감독들이 매일매일 영화제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유명한 작품들이 올해 많이 왔어요. 네.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특별히 안티에즈를 추천하면서 네. 바자회를 크게 열었어요. 아. 그래서 아주 이쪽에 축제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참 들뜬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그 영화제 출품된 영화 중에서 특별히 무슨 주목받는 영화라든지 배우, 뭐 감독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영화나 그런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올해는 이례적으로 칸네에서 처음으로 네. 개막 작품하고 폐막 작품을 프랑스 영화로 선정을 했어요. 아, 처음인데요. 네. 개막 작품은 카트리느 드네브가 나오는 영화였고요. 예. 폐막 작품은 까뮈 글로델 이후에 5년 만에 영화 출연했죠. 네. 이자벨 아자니가 주연한 중독된 사랑이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 작품들 때문에 굉장히 화제입니다. 개막과 폐막을 프랑스 영화로 했고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 대표적인 두 여자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였다라고 해서 화제입니다. 그리고 개막 작품 때는 카트리느 드네브가 그 유명한 시기의 아마... 감독과 네. 연기자들과 출연을 했고 아직 폐막이 안 됐습니다만은 네. 폐막 때 나타날 이자벨 아자니를 기다리는 칸네 사람들이 매우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네. 제인 캄피온이라는 여자 감독의 영화 더 피아노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들이 네. 많은데요. 네. 빔 벤더스의 신작 그리고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로 칸느 그랑프리를 받았었죠. 스티븐 소더버그의 킹 오브 더 힐 그리고 현의 인생이라는 영화로 우리나라에도 소개됐었죠. 네. 첸카이제 네. 감독의 신작 폐왕별이 네. 그리고 비정성 씨의 후샤우셴 이렇게 동양의 감독 두 명과 함께 이번에는 유명한 감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는 유난히 그 중국 영화에도 관심이 쏟아지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가요? 거기에서. 글쎄요. 지난해 현의 인생으로 네. 관객들에게 많이 어필이 되었던 첸카이제 감독이 신작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 폐왕별이라는 작품은 재작년부터 많이 관심을 끌었었거든요. 네. 그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첸카이제나 그리고 후샤오셴 같은 감독에게는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번에 개막되는 작품이 그 카트리느 드네브의 내가 좋아하는 계절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네. 작품은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건가요?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네. 아주 내용은 단순합니다. 한 가족의 언니와 동생, 오빠와 아빠와 엄마 이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야말로 프랑스의 전형적인 가족의 이야기예요. 라이프스타일과 가족 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성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잔잔하게 풀어줬는데 물론 카트리느 드네브가 주연을 했고 그리고 앙드레 테신이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감독이 연출을 했기 때문에 네. 개막 작품으로 화제를 일으키면서 초청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창 영화제가 열고 있는데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이 있나요? 역시 칸느에도 네. 그 직배 영화의 바람은 상당히 심한데요. 올 여름에 전 세계적으로 개봉된 라스트 액션 히어로 예, 아놀드 슈바제너가 주연이죠. 예. 예, 예. 그 작품의 홍보차 콜롬비아에서 대대적인 그 아놀드 슈바제너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동상이요? 예. 예. 네. 칸느 바다 앞에 아주 거대하게 뛰어났어요. 예. 그리고 가끔씩 관객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영화 팬들을 놀래주기 위해서 네. 총싸움도 하거든요. 가짜로요. 가짜로 총싸움이요? 영화 관계자들이요? 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아주 칸느가 웃음의 도가니입니다. 네. 아, 이번 칸느에는 우리 영화 관계자들도 꽤 많이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석하게도 예. 우리 영화에는 본선에 진출 못했지만 그 외에 영화 네. 관계자들이 지금 무슨 특별히 하고 있는 활동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그 메인 스탠딩에서요. 네. 한국영화진흥공사에서 나오신 분들이 네. 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한국 영화들을 세계에 배급하기 위해서 예. 밤낮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네. 결혼 이야기나 하얀 전쟁이나 기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들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김수진 씨가 돌아오시면 더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자 끝으로 언제 돌아오시나요? 저희는 폐막식을 보고 떠납니다. 예, 폐막식은 5월 30일 그때 폐막을 하거든요. 24일입니다. 24일이요. 예. 네네. 예, 그러면요 돌아오셔서 더 재미있는 소식 알려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폐왕별에 삽입된 곡 듣죠. 땅아이청 왕실 당의 기성왕사 사랑은 이미 옛일이 되었네 임옥년 이종성의 노래입니다. 전북 군산 해망동의 김선주 학생 잘 들으셨어요? 땅아이 청왕실 사랑은 이미 옛일이 되었네. 이번 깐내 출품돼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폐양별이 중에서 들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 2동의 유진호 학생. 제가 너무 엽서를 소개해 주지 않아가지고요. 해외 및 국내 스타들에게 삐삐를 쳤다고요. 그 반응을 보면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I'll be back. 곧 한국에 돌아오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케빈 코스트너는 휘트니 휴스턴을 보디가드 하느라고 못 온다네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만일 이번에도 엽서를 소개해 주지 않으면 저는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될 거라고 했대요. 또 알파치노는 쓸데없이 여인은 향기다라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탐 크루즈, 데미 무어, 잭 니콜슨은 그래도 그들은 A few good men, 좋은 사람이다 라고 희망적으로 답장을 보내왔다네요. 자, 서울 동대문구 용도 1동의 이준호 씨, 경기도 송탄의 이지양 씨, 경기도 안산의 최성경 씨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부부의 연인의 테마, 이 곡 들으면서 저와 홍동식 PD는 인사드리죠. 편한 밤 되세요.